사랑해 사랑해 아무튼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했다 힘든 세상 살아오면서 너는 나의 등대였다 어제처럼 오늘처럼 불이라면 이보다 좋을 순 없어 오늘도 생각해 너를 생각해 따끈한 커피처럼 달콤한 사랑 아무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무튼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했다 힘든 세상 살아오면서 너는 나의 등대였다 어제처럼 오늘처럼 불이라면 이보다 좋을 순 없어 오늘도 생각해 너를 생각해 따끈한 커피처럼 달콤한 사랑 아무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 이보다 좋을 순 없어 오늘도 생각해 너를 생각해 따끈한 커피처럼 달콤한 사랑 아무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